Alright, I guess the blame is on me. 지금 내 모습을 봐. 사람 모자리 같이, 사람을 믿는 걸. 지독한 악몽이 시작인 걸. Got it.